몸을 흔들어 이 순간 숨 쉬는 널 바로 느낄 수 있게 I can't live without you 내일은 이제 맘을 채워줄게 내 스피커에 우퍼처럼 울려줄게 다가와 나의 손을 잡아 잔을 들어 손을 들어 이 음악을 들어봐 We are soul man Bonnie Hollow back young 그대와 이 비트는 찬뜩 불하대 연애 What you do?